광명성 절의 점에서 베루 인사와 남아프리카 단체가 담화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베루 조선친선문화협회 치끌라요 드로힐려 지부위원장은 담화에서 김정일 동지는 주체 사상을 심화발전시키시고 혁명과 건설에 철저히 구현하시어 조선에서의 사회주의 강국건설과 나라의 자주적 평화 통일을 힘있게 추동하신 위대한 용도자, 위대한 정치가이시었다고 칭송했습니다. 남아프리카 움프말랑가주 주체사상연구소조는 성명에서 백두산에서 탄생하시어 항일대전의 총포성을 들으시며 성장하신 위대한 장군님의 혁명 생애를 찬양했습니다.